I'll be back. 넌 다시 나를 찾을 거야. 그때 다시 내가 올 거야. 그 누구도 너를 나보다 사랑할 순 없기에. 너는 모르게 그냥 멀리서 아주 많이 떨어졌어 나의 존재를 네가 완전히 잊어버리게 But you better know that I'm not giving you